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박서영, 그림 홍기한의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최고가 되려고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되었어요. 입체파를 시작해서 이전의 화가들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지요. 유명해진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 애썼답니다. 그럼 피카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 가방을 내던지며 들어오는 은수 얼굴이 별로 밝지 않아요. 은수 손에는 오늘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어요. 엄마, 오늘 그림 그렸는데 애들이 놀려. 사람 얼굴이 이상하다고. 이게 네가 그린 그림이야? 우와, 엄마가 보기엔 피카소 그림 같은걸? 피카소가 누군데요? 아주 유명한 화가야. 우리 피카소 그림 보러 가자.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 이모도 같이 가자고 하자. 그림 박사니까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줄 거야. 미술관에 들어서니 이모가 은수를 반겼어요. 은수야, 피카소 그림처럼 그렸다면서? 하지만 은수가 그린 것과 비슷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은수가 처음 본 것은 말탄 사람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 아버지가 미술 선생님이었거든. 집안에 물감, 붓, 종이가 아주 많았겠지? 그림 도구가 장난감이었을 거야. 피카소는 그림 그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대.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림만 그리고 싶어 했어. 공부는 싫어했지. 수학을 제일 싫어하고 외우는 것도 싫어했어. 학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도록 알파벳도 못 외웠다지 뭐니? 은수는 피카소가 공부를 싫어했다는 말에 귀를 쫑긋했어요. 아버지는 피카소를 미술학교에 보냈어. 공부는 못하지만 그림을 워낙 잘 그렸으니까. 그런데 피카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재미없었대. 이미 다 잘할 줄 아는 것들이었으니까. 피카소는 수업을 빼먹고 미술관에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 유명한 화가들의 붓놀림이나 색깔 쓰는 법을 연구하는 것은 그림 실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 아버지는 학교에 계속 다니라고 설득했지만 피카소는 듣지 않았어.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고집했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다신 학교에 다니지 않았대. 피카소는 이제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지 않고 그림만 그릴 수 있게 됐어. 카사 헤마스라는 친구와 같이 살면서 밤낮 없이 그림만 그렸어. 전시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지. 하지만 에스파냐는 어쩐지 답답했어. 자기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볼 수 없었거든. 피카소는 파리로 가고 싶었어. 파리는 네로라 하는 화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곳이었어. 피카소와 카사 헤마스는 파리로 떠났어. 루브르 미술관에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도 보고 파리 거리를 쏘다니며 즐겁게 지냈지. 하지만 피카소의 첫 파리 여행은 금방 끝나버려. 카사 헤마스가 한 아가씨를 짝사랑해서 괴로워하는 통에 한 달 만에 돌아오거든. 결국 카사 헤마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 생각해봐. 피카소가 얼마나 괴로웠겠니? 피카소는 괜히 파리에 갔다고 후회했어.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 피카소가 슬퍼하느라 그림을 못 그렸을까? 아니야. 피카소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 너도 슬픈 일이 생기면 일기에 쓰잖아? 피카소한테는 그림이 일기와 마찬가지였어. 피카소는 슬픈 마음을 담아 푸른 색깔의 어두운 그림을 그렸어. 사람들은 피카소의 푸른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 그림 수집가와 친구들은 피카소에게 좀 더 밝은 그림을 그리라고 충고했지만 피카소는 듣지 않았어. 피카소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림 수집가들한테 그림을 팔러 다니지도 않았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는 고집만은 꺾지 않았지. 자존심 강한 피카소는 힘들수록 더욱 파리에서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 피카소는 파리에 자리 잡기로 마음먹고 화실을 얻었어. 최고가 되기 전에는 에스파냐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지. 딱딱한 빵 하나로 버티면서 화실에서 먹고 자며 그림만 그렸어. 그때 파리에는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많았단다. 가난하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시인이나 화가들 말이야. 피카소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친구들은 매일같이 피카소 집에 몰려와서 파티를 열고 토론을 벌이곤 했어. 여자친구도 사귀었지. 예쁘고 활달한 여자친구는 피카소를 잘 돌봐주었어. 가난하지만 행복한 시절이었어. 피카소는 조금씩 슬픔을 잊게 되었어. 그림도 전부 다 밝아졌지. 피카소는 조금씩 유명해지고 사는 형편도 나아졌어. 그림이 잘 팔렸거든. 하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았어. 그림에서만큼은 욕심의 끝이 없었지. 늘 자기가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누가 자기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몹시 싫어했대. 자기 그림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했어. 그때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는 마티스였어. 피카소는 마티스를 경쟁자로 생각했지. 마티스를 뛰어넘는 훌륭한 그림을 그려야지. 피카소는 최고의 화가가 되려고 그리고 또 그렸어. 하루라도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단다. 피카소는 최고의 화가가 되려면 남다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면 아무리 잘 그려도 독특한 그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선배 화가들 중에서 세잔에게 관심이 많았어. 세잔은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산이며 건물을 훨씬 단순하게 그렸는데 느낌이 새로웠거든. 배울 게 많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 만든 가면을 보았어. 아프리카 가면은 눈, 코, 입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다른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했어. 일부러 입이나 코를 뒤틀린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어. 피카소는 깜짝 놀랐어. 꼭 닮게 그린 얼굴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한 느낌이었거든. 피카소는 아프리카 가면처럼 단순하면서도 표정이 잘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피카소는 세이자느 그림이나 아프리카 가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만의 새로운 그림을 하나 그리기로 했어. 스케치만 800장 넘게 했어. 그리는 동안 친구 한 명한테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못 보게 했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조심스러웠거든. 드디어 그림을 완성한 날 친구들을 초대했어. 그 그림이 바로 아빈용의 아가씨들이야. 그림을 본 친구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 너무 낯설고 흉해 보였거든. 친구들이 아빈용의 아가씨들을 이상한 그림이라고 했지만 피카소는 늘 그랬듯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 얼굴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춘 것처럼 그렸지. 낯설어하던 친구들도 점점 피카소의 그림을 좋아하게 되었어. 이제껏 보지 못한 재미난 그림인데다 사람의 생김새나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거든. 피카소를 따라하는 화가들도 생겨났어. 사람들은 피카소처럼 그리는 화가들을 입체파라고 불렀지. 그림이 꼭 입체 퍼즐처럼 보여서 그랬나 봐. 피카소가 이렇게 사람이나 물건의 모습을 새롭게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어.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려고 했는데 그 뒤로는 화가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게 되었어. 화가의 느낌에 따라 모습을 바꾸어 그리기도 하고 세상에는 없지만 화가의 상상 속에 있는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단다. 그러다 보니 남들은 알아볼 수 없는 그림도 많이 나왔어. 피카소가 그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셈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피카소를 최고의 화가로 인정하게 되었어. 이때가 30살 무렵이야. 그림도 비싼 값에 팔려 부자가 되었지. 피카소는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은 뒤로도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어. 어떻게 하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 어떤 그림은 모델과 꼭 닮게, 어떤 그림은 입체파 방식으로, 어떤 그림은 꿈꾼 걸 그린 것처럼 그렸단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냐고? 변덕쟁이였을 거라고? 그게 아니라 피카소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그리는 걸 못 견뎌 했대. 그림마다 다르게, 어제 그린 것보다 더 낮게, 새롭게 하려고 했어. 한 번 했던 걸 또 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 피카소는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조각도 하고 도자기도 만들고 판화도 찍었어. 조각은 돌이나 청동으로만 하는 걸로 여겼는데 피카소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조각품을 만들었어. 우리가 미술 시간에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하는 것도 다 피카소한테 배운 셈이야. 피카소는 자전거 안장과 핸들만으로도 소를 만들고 나무토막 두 개로 새를 만들기도 했어. 간단한 물건으로 특징을 살리는 데는 피카소가 최고였지. 은수는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 전시실로 향했어요. 피카소는 92살까지 살았는데 죽기 전날까지 그림을 그렸대. 모두 5만 점의 작품을 남겼으니까 하루에 한 개 반씩 뭔가를 그리거나 만든 거야. 무엇은 최고로 잘했어.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지. 은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앗, 이거다! 내가 그린 거랑 닮은 그림 말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네 그림이랑 비슷해.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지. 피카소도 나랑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고. 은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은수는 미술관을 나오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 화가. 그래서 온갖 다양한 그림을 그린 화가. 그림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버린 화가. 무지하게 자존심 강하고 지기 싫어했던 화가. 엄마, 피카소는 키가 작았대요. 하지만 얼굴을 보고 있으면 거인처럼 느껴져요. 우리 다음에 또 와요. 피카소 그림 보러. 은수가 피카소를 좋아하게 된 모양이네. 엄마와 이모는 즐겁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